What we need is love. What we need is love. 잘란 말해 이분법으로 갈란 말해 선과 악 명과 암 다수와 다르다고 그걸 틀리다고 말해 나의 어린 날에 세상이 알려준 건 차례 나서지 마 나대지 마 튀어나온 모습 망치에 맞는다고 하네 공 한쪽도 나눠 먹어라 두 배가 되니 기쁨을 나누라 근데 성공을 어찌 나누랴 혹시 그래서 배가 아픈가 다른 걸 틀리다고 하니 너 빼고 다 틀린 거니 샘하고 시샘하고 세상이 우릴 모욕하고 때로는 우릴 모독하고 결국 세상을 욕하고 그래서 우린 도도하고 What we need is love. What we need is love. Yeah. What we need is the love. Yeah. 나의 반성문 반성은 세상이 준 선물 남들 탓 세상 탓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내 거야 전리품 나의 장점은 푹 하면 만극한 성은 고마워 미안해 두 가지만 제대하면 걸로 인생 끝 누울 자리 보고 누워라 눈치가 없으면 보고 배워라 돈 조심 입 조심 술 조심 조심조심하다 인생 끝날라 부러우면 지는 거라 하니 넌 일생 언제 이기니 샘하고 시샘하고 세상이 우릴 모욕하고 때로는 우릴 모독하고 결국 세상을 욕하고 그래서 우린 모독하고 What we need is love What we need is love Yeah What we need Wow, 입에 담기조차 힘든 말을 담아 한번 뱉고 나면 못 주워 담아 살다가 보면 너무나 많은 상처를 서로 주고받아 모든 사람들이 내 맘 같지 않아 내 자신조차도 내 맘 같지 않아 원인은 너고 범인은 나야 세상을 탓하지는 말아 세상이 우릴 모욕하고 때로는 우릴 모독하고 결국 세상을 욕하고 그래서 우린 도도하고 What we need is love What we need is love Yeah What we need is the love Yeah We need is love.